특별한 밤이 피었습니다. 오늘의 당신은 특별했나요? 안녕하세요, 청취자 여러분. 오늘부터 특별한 밤이 피었습니다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팟캐스트를 시작하는 저는 특밤입니다. 전자매체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이 시대에 점차 아날로그 감성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요즘엔 한국의 LP판을 컨셉으로 한 LP바가 핫플레이스라고 하던데, 저도 곧 한국에 가는데 한국에 가면 꼭 가봐야겠어요. 이 라디오 또한 그런 분들을 위한, 그리고 약간 오글거리는 걸 말하는 걸 좋아하는 저를 위한 취지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이상하게 자정 시간이 다가올수록 사람이 뭔가 약간 감성도 풍부해지고 그만큼 좀 더 예민해지기도 하고 생각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자기 전에 감성이 짙어지는 이 시간, 저와 함께 잠들기 전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갖는 건 어떠신가요? 라디오는 주 3일 평범하지만 특별한 우리들의 하루를 주제로 해서 1시간 정도 진행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제가 있는 독일은 저녁 12시를 넘어가고 있고 한국은 8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. 원래 저는 처음 라디오를 팟캐스트를 먼저 한 게 아니라 인스타 라이브를 통해서 먼저 했었어요. 그래서 한 세 달 정도를 진행을 해봤는데 이 인스타 라이브가 라디오로는 적합하지 않았던 이유가 가장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첫째는 제 라디오를 들으려면 뭐 핸드폰을 하면서 카톡, 문자, 인터넷 등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스타그램 그냥 그 어플만을 계속 켜놔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중간중간 나가야 되는 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약간 귀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덜어 계셨어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라이브라서 그 시간에 밖에 있는 분들은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지 않는 한 제 라이브 라디오를 듣기에 인터넷 용량이 조금 걱정된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한 네 달간의 휴식 뒤에 다시 이렇게 팟캐스트를 통해 라디오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휴식 기간이 방송을 했던 기간보다 길었어요, 지금. 그리고 저도 지금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을 좀 하고 나서 다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처음 했던 그때의 떨림이 다시 또 찾아오는데 걱정은 되지만 저랑 그때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셨던 분들, 또 그런 걸 좋아하셨던 분들, 그리고 제 목소리를 좋아해 주셨던 분들을 생각하면서 꾸준하게 라디오를 올려보도록 할게요. 오늘은 제가 너무 늦은 시간 팟캐스트 녹음을 하게 돼서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았는데 다음에는 좋은 목 컨디션으로 녹음을 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할게요. 오늘은 제 방송의 취지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고요. 이틀 뒤 본격적인 라디오 방송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게요. 그럼 모두 특별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. 안녕.